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 원의 박수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32강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요 소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생각에 선생님 어제 잠을 너무 쿨쿨 잘 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잠을 잘 자고 체력을 보충해야 강의를 열심히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자고 지금 개운한 상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남은 이 문제들 잘 풀어보고요. 마무리하고 우리 끝인사하고 끝내기로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몇 번부터 풀어볼 거냐면 157쪽에 13번부터 풀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세 친구가 정답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그 주제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효소에 대한 학생 A, B, C의 대화 내용인데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 A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질 대사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가 바로 효소다. 어때요? 물질 대사 과정에 관여하면서 화학 반응을 촉진. 물론 이제 뭐 촉진한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촉매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촉진하는 생체 촉매로서 기능한다라는 게 맞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학생 A 옳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B는 생명체 내에서 합성되며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자, 그러면 효소라는 거는 생명체 내에서 합성이 되는,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고, 물론 걔를 가공했을 때 생명체 바깥에서 기능할 수도 있지만 합성되는 장소 자체는 생명체 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성분은 단백질인 것도 맞습니다. 학생 B도 공부를 잘 했고, 그 다음에 학생 C, 효소는 그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어때요? 효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조가 맞아 떨어지는 물질과만 반응한다라는 속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 C도 제대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맞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세 친구 모두가 다 옳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번 그래프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왔을 땐 어떻게 하라고? 축을 먼저 확인해라. 그러면 이 그래프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 X축은 반응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의 진행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에너지죠. 에너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화학 반응, 이 물질 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는데, 보니까 이거는 효소가 있을 때의 어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앞부분의 이 에너지의 양은 반응물이 가진, 반응을 하기 전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저만큼이었는데, 반응이 다 끝나서 만들어진 생성물은 훨씬 에너지의 양이 적어졌죠. 그쵸? 그럼 이건 뭘까요? 여기서는 이 차이만큼, 차이가 지금 E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바로 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해에 해당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적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세포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소화라든지 그런 것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원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는 뭐예요? 사실 이렇게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그렇게 평탄하게 길이 이어져 있지 않고 이 턱을 넘어야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턱에 해당하는 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것을 바로 우리는 여기 이 원에 해당하는 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죠.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차이 E2를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 결과인데 그만큼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효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반응열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정해져 있고 반응 끝나고 만들어지는 생성물 정해져 있으니까 그 둘의 에너지 차이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반응열은 변화할 수 없지만 이 활성화 에너지에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효소가 있을 때라고 했는데 효소가 없었다면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효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반응이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반응열은 E1이다. 아니죠. E2입니다. E1은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요거의 두 개의 정의는 좀 잘 구분을 해두세요.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제 합성에 해당하는 반응이라면 이렇게 반응인데 에너지가 오히려 반응물의 에너지가 적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반응열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측정이 되겠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의 양 차이가 바로 반응열이니까 여기서는 분해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그 차이만큼이 반응열로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활성화 에너지는 E2냐 뭐 이게 두 개가 지금 바뀌어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활성화 에너지 E1이고 그 다음에 디귿 이 반응에서 생성물의 에너지는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작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더 작은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Y축이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데 그게 더 높이가 낮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더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면 알 수 있는 내용. 디귿 맞고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서 15번. 역시나 계속 효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효소 기억, 얘는 효소래요. 효소 기억에 의한 어떤 반응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 효소 기억에 A와 B가 둘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효소 기억에 A와 B라는 물질이 둘 다 결합을 시도해 보았다. 그런데 B는 기억과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너무 구조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근처에 와서 한번 부딪힐 수는 있지만 걔랑 어떤 그 반응, 의미 있는 반응을 일으킬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얘랑 그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물질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A는 이 구조를 보니까 딱 들어맞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랑 아마 결합을 이루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기억에 의해서 얘가 두 개로 쪼개졌네요. 그러면 지금 이 기억은 요 A라는 물질의 분해 효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한테 이제 이름을 붙여본다면 얘는 두 개로 쪼갰으니까 분해하는 효소인데 누구를? A를. A를 분해하는 효소니까. 물론 A에는 어떤 특정한 이름이 있겠죠. A를 분해하는 효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효소였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이 효소에 A만 결합할 수 있다. 지금 A와 B 둘 중에서 골라보자면 그렇죠. B는 결합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반응 후에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이 효소는 소모되어 사라지느냐? 자, 얘가 지금 일 끝냈죠. 어때요? 얘랑 달라요? 똑같잖아요. 반응하기 전이나 반응한 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A를 만나면 또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모되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뭐 수명이 영원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단백질에도 어떤 수명이 지나면 이제 분해되는 과정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얘가 소모되어 사라진 건 아니죠.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죠.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생성물이 분리되면 동그라미 기억에 B가 결합할 수 있다. 자, 얘가 생성물이 분리돼서 나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B랑 반응할까요? 아니죠. 원래 구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B랑 반응할 일은 영영 없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맞고 소모되어 사라진다가 아니었죠. 설명 잘 해놓고 이건 X로 표기만 잘못하였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맞고 두 개 틀렸으니까 기억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중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 문항보다는 훨씬 조금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자, 다음은 감자즙을 이용한 화학 반응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감자즙.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뭐 감자 조각 이런 걸 쓴 거가 아니고 날감자 조각 이런 거 아니고 감자즙을 썼고요. 그래서 시험관 1, 2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용액을 넣는데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넣은 거는 과산화수소수 3% 과산화수소수를 똑같은 용량 넣어줬고 1에는 아무것도 안 넣긴 그러니까 증류수를 5ml 넣어줬고 2에는 감자즙을 5ml 넣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는 과산화수소수와 감자즙에 있는 카탈레이스가 만난 그런 상황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의 결과 1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고 2에서는 기포가 발생을 했대요. 기포. 보글보글 했답니다. 그리고 기포 발생이 다 끝난 다음에 요 2에다가 추가로 3% 과산화수소수를 10ml를 더 넣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을 관찰을 했대요. 이건 뭐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내용이죠. 일단 이 동그라미 A, 기포. 부글부글 나오는 기포에는 어떤 기체가 보통 포함이 돼 있어요? 산소. 그래서 여기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고, 다의 결과, 요 동그라미 니은, 무엇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여기서 뭐 산소라고 또 얘기를 해도 돼요. 어차피 그 기포 성분이 산소니까. 산소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원하는 표현은 기포입니다. 기포. 그래서 원래 15ml의 재료가 있었고요. 감자즙이라는 그 즙에 카탈레이스라는 일꾼, 효소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감자즙에는 카탈레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일꾼이 얘를 열심히 분해해가지고 부글부글 기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재료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쉬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10ml를 더 넣어줘서 재료를 더 주니까 또 일을 해서 부글부글 하겠죠. 그래서 다에서 더 추가해준 결과 추가로 기포, 거기니까 뭐 산소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것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뭐 산소를 썼다고 하더라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은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있고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 그림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에너지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원하는 바는 뭐냐면 기역, 니은 중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의 에너지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골라보고 그 까닭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거 나오면 꼭 써보라고 했어요. 해설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의 가장 모범답안을 써봐야 됩니다. 써보고 비교해봐야 늘어요. 그럼 일단은 머릿속에서 한번 개요를 짜보자. 일단 둘 중에서 효소가 있을 때는 언제예요? 니은이죠. 니은이 효소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기역이 효소가 없을 때.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다?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보고 알 수 있다. 효소가 있는 경우 반응이 왜 더 잘 일어나느냐?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낮춰주기 때문에,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문장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답은 니은이 되겠죠. 니은. 효소가 있을 때가 니은이니까. 그래서 니은이다. 그럼 까닭은 효소인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와 결합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요 얘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함으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더 작은 니은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을 때의 에너지 변화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크기를 낮춘다. 요거가 반드시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잘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번 문제. 18번에 어떤 세탁세제에 있는 효소 A와 B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세탁세제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때의 주성분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A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옷에 묻어있는 때들은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주성분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A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B를 세탁세제에 첨가하여 저기 너무 저쪽에 있어가지고 여기다 썼어요. 세탁세제에 첨가해서 빨래에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이 효소라는 거는 우리 세포, 생명체 안에서 기능을 하는 건데 그거를 따로 요렇게 가공해가지고 그냥 세제에 첨가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활용 사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에 A, 효소 A와 B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냐? 어때요? 효소의 주성분은 뭐라고? 단백질이라고. 단백질.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DNA에 그 유전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게 전사되고 그게 번역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 중에 효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B는 지방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얘는 지방 분해하는 효소죠. 그럼 지방 분해하는 반응이 원래 있을 텐데 그냥 냅두면 잘 안 일어나. 그런데 이 효소가 뭐를 감소시켜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감소시켜서 이 문턱을 비교적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A는 뭐야? A는 단백질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D긋. A와 B를 통해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반응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때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세제에 뭐 어떤 뭐 움파룸파 같은 그런 생명체가 들어가가지고 빨리 막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효소가 그냥 가서 작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밖에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내용. 니은 디그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번 문제. 19번에 지금 보니까 뭐 DNA라든지 염색체라든지 이런 구조가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억으로 저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전체가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요렇게 이중 나선을 하고 있는 게 니은인데 각각 염색체와 DNA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돼 있는 건 DNA인 건 잘 알고 있어요. 예, DNA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운데 요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돼 있는 게 바로 염기죠. 그래서 서로 상부적으로 염기들이 마주보고 결합하고 있는 모습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이 DNA는 너무 가늘고 길어. 그래서 손상될 확률이 너무 높아. 근데 손상되면 큰일 나죠. 정보 원본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이 DNA를 잘 정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있다. 그 단백질의 이름이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얘도 단백질이니까 어때? DNA 어딘가에 얘에 대한 설계도가 유전자로 저장이 돼 있었겠고 그게 전사되고 번역되면서 얘가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근데 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정리가 돼서 좀 더 똘똘똘똘 감겨가지고 이렇게 완전 응축돼 있는 모습 기억. 지금 요거는 염색체입니다. 자, 돼 있다. 그럼 바로 이제 보기 내용을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염색체인데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저렇게 똘똘 뭉치기 전에도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똘똘 뭉친 얘도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겠지.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더 접힌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DNA에는 정해진 위치의 특정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다 정해진 위치가 다 있어요. 그 위치에 잘 있어야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특정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르죠. 유전자의 위치가 다 각각 있다. 그 다음에 디귿,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해 형질이 나타난다.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맞고 그 단백질이 얼마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형질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형질이 나타난다도 맞는 내용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지금 귀여운 토끼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이 토끼가 색깔이 지금 다르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밝은 색깔을 보이고 있고 얘는 아주 어두컴컴한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 털색이 나타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의 설명은 특정 유전자로부터 멜라닌 합성 효소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냥 쭉 읽어보고 설명을 붙여볼게요. 그 다음 나에서 저 멜라닌 합성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이라는 것이 합성된다. 그 다음에 저 멜라닌의 합성된 양에 따라서 털색이 많이 합성되면 이렇게 찐토끼. 그 다음에 더 적게 합성되면 이렇게 연한토끼 이렇게 된다. 그래서 털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 형질로 발현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전자에서 효소 만들고 그 효소가 어떤 물질 합성하고 그 물질이 얼마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지금 색소인 건데 그 색소의 양에 따라서 색깔이란 어떤 형질이 결정되는 뭐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보기 내용 보자면 보기 기억에 털색은 형질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형질이 뭐였지? 형질은 생물이 갖고 있는 특성이어서 특성. 그게 형태적인 것도 되고 성질에 해당하는 것도 된다고 했죠. 그럼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털색도 얘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니까 형질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형질이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인 저 특정 유전자에는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 유전자로부터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저 특정 유전자는 쉽게 말하면 멜라닌 합성 효소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정보다. 몇 번째 자리에 어떤 아미노산 붙이세요 하는 그런 그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나 과정에서 전사가 일어나느냐 물어봤어요. 전사가 일단 뭐지? 전사는 DNA에 있던 원본 정보 일부를 RNA로 복사본을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전사였습니다. 요건데 멜라닌 합성 효소가 멜라닌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사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전사라는 과정 자체도 이것도 단백질 만들 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죠. 지금 단백질 합성 효소니까 뭐야?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입니다. 그럼 이건 단백질의 한 종류니까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전 정보, 이 DNA에 있는 원본 정보에서 RNA로 이렇게 사본을 만드는 전사가 일단 일어났을 거고 그래야 이 정보가 핵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RNA가 되면 얘가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포질에서 뭐가 돼? 얘가 이제 단백질을 슬슬 만드는 그런 번역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번역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세포 소기관 중에? 라이보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바로 저 멜라닌 합성 효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의 과정에서는 전사와 번역이 반드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멜라닌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합성 효소라는 단백질이 물질 대사를 도와서 이 물질을 저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원래는 잘 안 일어나는 반응도 얘가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멜라닌이라는 단백질이 아닌 또 다른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나아 과정에서는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없으므로 전사라는 과정도 당연히 없지. 전사나 번역 모두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그런 경로입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런 거, 요런 함정들을 잘 피해갈 수 있으면 상당한 실력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21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은 우리가 언제 봤더라? 생명 중심 원리 공부할 때 그때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항에서 이 생명 중심 원리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 이중 나선인 이 가닥 기억 단일 가닥인 니은 이 니은이 핵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 밖에 세포질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기억과 니은은 각각 무엇인지 쓰고 니은만 핵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까닭을 서술하래요. 그럼 일단 기억과 니은을 찾는 일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기억은 누구예요? 이중나선 구조의 DNA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사되어 만들어진 니은이 누구냐면 RNA죠. 그래서 얘네 둘을 일단 누군지를 분명히 써줘야 이 문항에서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만 핵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DNA 분자는 너무 크고 거대해. 너무너무 길어. 그리고 밖으로 굳이 나올 이유도 없고 너무너무 길어. 하지만 니은은 그 중에서 실제 어떤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읽어낸 것이기 때문에 얘는 분자의 크기가 작은 편이다. 그래서 핵막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모범 답안을 확인해보면 굉장히 얘기가 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은 일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답을 한번 골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억은 DNA, 니은은 RNA이다. 이거를 꼭 두 갈씩으로 먼저 앞에다가 꼭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유 설명을 할 때 많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는 핵 속에서 이 안에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유전자 중에 필요한 것의 유전 정보,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 단백질, 그거에 대한 유전 정보만 RNA로 전사를 하게 된다. 합성된 RNA는 크기가 작아서 핵 밖으로 나올 수 있어서 세포질의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반응으로 연결된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뭐였지? 니은만 핵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까닭이 뭐냐? 사실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은 요거죠. DNA에 비해서 RNA는 크기가 작아서 핵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이다. 뭐 요 정도, 요 정도. 근데 앞뒤에서는 이 전체적인 과정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라고 길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다면 요 정도 적어줘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왜 얘만 나올 수 있냐를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거.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이랑 23번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요 자료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22번의 이 자료 일단 내용이 뭐예요? 뭔가 약간 리본이 막 그 꼬여 있다가 풀린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이 두 가닥이 DNA 서로 마주 보는 상부적인 가닥, 이중나선 가닥이고 지금 여기 있는 이 DNA 요부의 유전 정보를 전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랐어? 이중나선을 살짝 열어가지고 서로 마주보던 걸 조금 밀어내놓고 떼내놓고 떨어져 있어야 가운데 뭐가 뭐 읽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떼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닥에 대해서만 이렇게 RNA를 합성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얘, 이 가닥이 원본 가닥이죠. 그런 거를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2번 첫 번째 문항은 RNA에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 무엇을 하는지 쓰래요. 그러면 지금 뭐지? DNA에 있던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DNA인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부릅니다. 전사. 둘 다 유전 정보를 나타내는 방식은 똑같아. 어떻게? 염기의 순서와 배열로. 염기의 순서와 배열로 나타낸다는 방식은 똑같아요. 대신에 얘는 타이민을 쓰고 얘는 유라실을 쓴다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서 전사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항입니다. 보기 중에 맞는 거를 골라주면 되거든요. 자, 지금 이거는 전사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은 핵 안에서 일어나나요? 그렇죠. 왜? DNA가 핵 안에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RNA의 염기에는 AGCT가 있나요? 아니죠. DNA에는 T가 있지만 RNA에는 T가 없고 U가 존재한다. T 때문에 틀렸다. 타이민이 없다. 그래서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대신 존재한다. 그 다음에 디귿, DNA의 두 가닥 모두에서 RNA가 합성이 되느냐. 지금 이거는 열려있는 요 부위에 대해서만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DNA가 두 가닥이 길면 여기서는 위에 게 열리는 뭐 합성이 되는데 저기서는 또 다른 가닥에서 이제 유전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만 딱 열어봤을 때는 요게 원본이 되어서 요런 RNA를 합성하지 위에는 그냥 열려 있을 뿐 쟤는 그냥 구경할 뿐 그래서 두 가닥 모두에서 RNA가 합성되고 있지 않죠 그림 자체에서도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중요 표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에 그림은 RNA에서 단백질, RNA의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지금 RNA에 있는 정보를 쭉 훑어서 읽는 얘가 누구야? 라이보솜이죠. 얘가 쭉 훑어서 아, 이번 세 개 그렇지. 그러면 1번 아미노산.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렇게 쭉쭉쭉 붙여나간 결과물이 지금 라이보솜에서 쫙쫙 뽑아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를 타고 가면서 읽으면서 하나씩 붙여나가서 긴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아미노산끼리 연결된 그런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잘 표현한 글입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 한번 골라볼게요.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어때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RNA의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옳고. 그 다음에 니은,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죠? 얘가 그 결합을 만들면서 합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이 배열된다. 여기서 세 개씩으로 묶인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얘에 의해서 첫 번째 아미노산 결정됐고, 그 다음 거에 의해서 두 번째 아미노산 결정된 거고, 그 다음 세 쌍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RNA에서 그 세 개가 한 묶음인 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RNA에서는 코돈이라고 부른다. DNA에서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맞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적당한 것이 배열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이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 핵? 아니죠. 핵 밖으로 RNA가 나왔고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체크. 그 다음에는 25번 문제. 이것도 중요 표시되어 있네요. 자, 그림은 붉은색소 합성효소 유전자에 의해서 꽃잎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건데 지금 일단 붉은색소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얘가 일을 하면 뭐가 만들어질까? 붉은색소가 합성되겠죠. 그쵸? 그래서 붉은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효소인데 얘도 효소다 보니 주성분이 뭐라고요? 단백질이라고요.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주성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제 완성된 효소는 단백질로 주로 돼 있는데 얘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뭐 일부 뭐 금속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달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성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단백질 성분의 효소를 만들려면 그거에 대한 정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DNA의 어떤 부위에 정해진 자리에는 붉은색소 합성 효소의 유전 정보가 있다. 유전자 자리가 있다. 그럼 일단 그게 DNA는 어디 들어가 있어? 핵 안에 있으니까 일단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핵 안에서 RNA로 전사를 일단 해야 되겠죠. 전사를 해가지고 얘가 밖으로 쑥 나오면 세포질에서 이 붉은색소 합성 효소를 만드는 번역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이 화살표에는 전사와 번역 단계가 같이 담겨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 단백질이 물질 대사를 촉진해요. 어떻게? 뭐를 낮춰주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서 붉은 색소가 합성되게 한다. 붉은 색소가 합성되는 것이 그냥 놔둬도 아주 희박하게 뭐 일어날 수 있다 치는데 이 효소가 관여해주면 이 문턱을 낮춰주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 붉은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만들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붉은색이라는 꽃색 그런 형질로 연결이 되게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기 내용을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과정은 전사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기억에는 사실 전사도 들어가고요. 번역 과정도 있어야 되죠. 이게 합성되려면 전사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 과정에는 전사와 번역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사만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이해를 해서 전사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번역도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번역이냐. 지금 여기서 유전 정보 읽어서 전사하고 번역하면 딱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함정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여기서 이미 일어나서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지금 여기서 붉은 색소가 만들어지는 거는 전사 번역이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단백질이 아니다. 만약에 단백질이었다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얘도 붉은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었을 거예요. 붉은 색소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었을 거고 그게 전사 번역을 통해서 만들어졌겠지. 이런 색소 합성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겠죠. 얘가 이런 정보에 의해서 쭉쭉 전사 번역돼서 누가? 라이보솜이 연결해서 만들어 줬겠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과정은 번역이 아니고 그냥 색소 합성 과정입니다. 색소 합성에 해당하는 물질 대사 과정이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효소가 적어서 붉은 색소가 적게 합성이 된다면 이게 만약에 효소가 조금만 만들어졌어. 원래 한 다섯 개 나와야 되는데 뭐 한 개만 만들어졌어. 그럼 만들어지는 결과물도 적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꽃의 색깔이 약간 연해지겠죠? 그러면 꽃잎의 붉은색이 옅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형질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6페이지. 26번. 26번. 160페이지 26번. 자, 하나의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우리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에 세포 내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유전자가 뭐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각 유전자가 각각의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니까 다양한 단백질이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읽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여러 개 다양한 게 있으니까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맞는 내용. 그래서 기억 옳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합성된 단백질의 작용으로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그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면 뭐 효소로서 작용해서 생명활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생명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겠죠. 생명활동이라는 건 굉장히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합성된 단백질의 작용으로 형질이 나타난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죠. 그 단백질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형질을 결정할 수 있는 형질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7번 문제 볼게요. 27번 문제 중요 표시 붙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27, 28, 29번이 거의 비슷한 어떤 유형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그림은 DNA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RNA가 두 번째 줄에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자, 그러면 DNA에서 RNA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전사라고 부릅니다. 전사. 그 다음에 RNA의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 만드는 가의 과정은 번역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GUGCCC가 이제 여기는 이제 숨겨져 있지만 염기서열을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뒤에 드러나 있는 염기서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GUGCCC. 그럼 얘를 만드는 원본 DNA는 누구였다? 얘처럼 CCC로 끝나는 애라고요? 아니라고요. 얘랑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얘가 CCC면 CCC를 건너편에는 뭐가 올 수 있어? G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G를 가진 애가 바로 원본 DNA였다. 이렇게 일단 원본 찾는 연습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가닥이 원본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RNA인데 그럼 얘랑 상부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염기의 조합을 갖고 있겠죠. 그럼 얘가 T를 가졌으니까 그거의 건너편에는 A가 있어야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A니까 그 건너편에는 T 아니고 왜? RNA잖아요. T 아니고 여기는 U가 온다는 점 조심해줘야 되겠죠. A의 건너편에 T 말고 RNA일 때는 U가 와야 한다. 그 다음에 C의 건너편에는 뭐 별 고민 없이 G가 온다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요 건너편에 이렇게 A 건너편에 T 말고 그리고 RNA니까 U가 온 모습 요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 한 자리씩, 세 개의 어떤 그 단위로 하나씩 단백질의 구성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니은과 같은 RNA에 있는 이 세 그룹, 세 개 한 단위의 그룹을 우리는 코돈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기 DNA에도 그 세 개 한 그룹의 정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DNA일 때의 명칭이랑 그 다음에 RNA일 때의 명칭이 다르다는 거.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얘죠. 얘, 요 가닥. 전사의 원본으로 이용된 가닥이냐?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밑에 있는 애가. 얘가 원본 가닥이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염기 서열은 A, U, G다. 그죠? 얘 위에 원본 가닥 보고 상부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맞고 만약에 이거를 A, T, G다 이러면 이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T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가는, 번역은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라이보솜이 번역 과정을 진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라이보솜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28번 문제. 28번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역시나 같은 어떤 과정으로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과정.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 자, 지금 RNA로 전사된 결과물이 여기 있고 지금 이 세 자리는 지금 비어있죠. 근데 이거를 일부러 뭐 없앤 거라고 보기에는 뭐 어차피 원본 가닥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럼 지금 이게 AGG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원본 DNA는 똑같이 AGG로 시작하는 이 1번 가닥이에요? 아니면 2번 가닥이에요? 1번 아니고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가닥이 원본 가닥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 가닥이 원본입니다. 그래서 A의 건너편에 T가 있고 G의 건너편에 C가 있는 이런 어떤 조합. 그러면 우리가 이 빈칸을 한번 채우자. C의 상보적인 건 뭐가 오겠어요? G가 오겠죠? G.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G. 그 다음에 G의 상보적인 가닥으로 C가 올 거고 A의 상보적으로 원래는 T겠지만 얘처럼 원래는 T겠지만 지금 RNA가 됐기 때문에 U로 G, C, U 조합을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A의 건너편에도 U가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의 염기 조합을 동그라미 기억 여기죠. 여기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그쵸? 왜? 이건 지금 DNA에 있잖아요. DNA에서는 3개 한 묶음을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게 맞고 RNA에서는 그 3개 한 묶음을 우리는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니엠 동그라미 A를 지정하는 얘가 지금 동그라미 A라는 아미노산인데 걔를 지정하는 요 염기서요. 3개 염기서요. 요거는 CGU냐. 근데 어때요? GCU잖아요. 얘 건너편에 G가 있어야 되니까. GCU라서 요거는 틀렸다. CGA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단백질의 아미노산 수가 10개라면 RNA의 코돈 수는 최소 10개냐. 자, 10개의 아미노산이 지금 불려왔다고 칩시다. 뭐 생긴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의 아미노산이 붙었어요. 그래서 10개의 아미노산을 구성된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를 불러오는 그 호칭, 코돈이죠. 걔의 종류는 몇 개여야 돼? 최소 10개 있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돈이 하나에 하나씩 아미노산을 지금 지정을 해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됐다. 그럼 그걸 불러들이는 그 호칭, 명칭에 해당하는 코돈도 10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의아할 수 있지. 왜 최소야? 10개에 10개 딱 대응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조금 우리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지만 코돈의 종류 중에서는 종결 코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종결 코돈도 3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코돈이지만 아미노산을 지정하진 않아요. 얘는 뭐 하냐? 여기까지만 하세요 하고 마무리해주는 신호가 되는 코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선 종결 코돈에 의해서 마무리가 됐다면 코돈 자체는 11개였을 수 있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할 순 없고 일단 10개는 필요하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 최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뭐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최소 10개는 여기서 코돈이 필요하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디그 놓고 답은 4번이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자 이 강좌의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29번은 서술형 문제인데요. 어떤 그냥 단답식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입니다. 역시나 DNA에서 RNA로 전사,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번역, 인데 아까 뭐 27번, 28번처럼 뭔가 구분해서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주진 않았고 약간 조금 더 언니 오빠들이 볼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서열만 써있는 걸로. 자, 그렇다. 그리고 지금 이 DNA에 두 가닥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RNA를 전사를 해낸 거죠. 그럼 RNA 서열이 지금 GCA 이렇게 돼 있으면 얘의 원본 가닥은 GCA로 시작하는 거예요? CGT로 시작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어떤 정보 구성으로 돼 있는 거는 원본 가닥이 아니라고 했고, 지금 이 가닥이 원본 가닥입니다. 얘랑 상보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닥의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가닥을 봤을 때 얘가 TTG라면 이 가닥은 구성이 뭐여야 돼요? T랑 A, 그 다음에 G랑 C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A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AAC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RNA는 얘랑 상보적인 결합을 해야 되니까 어떤 조합으로 들어가야 돼? A의 건너편에는 원래 DNA면 T가 오지만 지금 RNA니까 U가 와야 되고요. U, 그다음에 C의 맞은편에는 G가 와야 되죠. 요렇게. 그래서 가의 자리에는 UUG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코돈표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단백질이 어떤 아미노산이 그 자리에 오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연습을 해요. 원래 이런 코돈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64가지 조합의 코돈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64개의 이런 어떤 이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름에 따라서 어떤 아미노산이 불려오는지를 정리한 코돈표라는 게 원래 있어요. 그럼 여기 원래 아미노산 이름이 뭐 라이신, 류신 뭐 그런 아미노산 실제 이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거 말고 그냥 동그라미 A, B, C, D, E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어떤 RNA의 세개 조합이 AAC다. 그러면 아미노산 A라는 조개가 불려와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요 자리에 GCA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코돈표에서 GCA를 찾아보면 그때는 E라는 아미노산이 오는 거다. 이렇게. 이런 순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두 번째랑 세 번째는 A, B, C, D, E 말고 니은 디귿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이 다섯 가지 중에 뭐가 올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고, 네 번째 아미노산 알려주고 있죠. B가 옵니다. 근데 B가 왜 오냐면 마지막에 이네 번째 코돈이 AGC예요. 그래서 AGC가 올 때는 B라는 아미노산이 오게 되어 있다. 얘가 호출된다라는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가가 UUG란 말이에요. 그럼 UUG라는 정보를 호출했을 때, 이런 이름으로 호출했을 때 누가 와야 돼? D라는 아미노산이 와야 돼요. 동그라미 D가 옵니다. 그 다음 자리가 뭐예요? CUG라는 이름으로 호출했을 때. 자, CUG 오세요 하면 누가 와야 돼? 이때도 D가 와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1번 문항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가에 들어갈 말과 그다음에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에는 일단 UUG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도 디귿도 동그라미 D다. 요렇게 답변을 할수 있겠죠. 니은과 디귿 자리 들어갈 아미노산의 종류는 동그라미 D로 결정이 된다. 근데 이 문항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거를 사실 이 그림을 안 주고 박스 처리를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박스, 여기 그림 없고, 그리고 이걸 그냥 니은, 얘를 니은, 그 다음에 여기도 그림 없고, 박스 처리해놓고, 없고, 디귿. 이렇게 해놔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니은과 디귿의 그림을 다르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어야 될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아미노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인 사실과 조금 벗어나는 걸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항을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이렇게 박스 처리해놓고 그림 없는 상태로 놔둔다면 조금 더 부합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기억의 염기 A가 이 자리에 A가 있었잖아요. 그게 G로 바뀐다. 자, 그럼 이 기억 자리에 요게 뜬금없이 G로 바뀌는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유전자 이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사돼서 만들어진 RNA의 염기서열도 바뀌어야 되겠죠? 뭘로? G의 건너편이니까 누가 와야 돼? C가 와야지. 자,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UCG로 불러줘야 되는 거죠. 이름을. UCG 오세요. 그럼 누가 와요? B가 옵니다. 원래는 D가 오는 건데 누가 와? B가 오게 된다. 그러면 다른 거는 그대로죠? 다른 거는 안 변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E, D, D, B 순서였는데, 그 다음에는 E, 얘가 B로 바뀌었고, 그 다음은 똑같고. D, 그 다음에 B. 그래서 E, D, D, B였는데, E, B, D, B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 부분이 변했다라고 여기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마지막 문제까지 그래도 이런 거를 한번 경험은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다 풀어봤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32강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합과학 1을 선생님과 함께 졸업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확사모를 짜잔, 선생님을 여기다 맞출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학사모를 쓰게 되었다. 박수, 박수. 그래서 통합과학원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사모를 쓴 느낌으로. 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제자들이에요.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생명과학원의 어떤 그 수능 강의를 하다가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 통합과학의 강의를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선생님의 첫 제자들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선생님이랑 앞으로도 다른 강의들로 많이 열심히 공부해보는 기회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통합과학 1을 다 마무리했으니까 이제는 통합과학 2로 넘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우리 통합과학 1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만 한 다음에요. 통합과학 2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좋은 기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